우리나라의 각지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5.1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봉화예술극장과 대송산 남문에서 공연 무대를 펼친 것을 비롯해서 수도의 극장들과 공원 유원지들에서 중앙예술단체들의 경축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만경대 유의장과 평양교회극장에서 공연한 국립교회단 예술인들은 다양한 교회 예술 작품들로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낭만과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경북도, 황해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지 예술단체 예술인들도 극장과 회관, 야외 무대들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다채로운 경축 행사와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명절을 의의 있게 보냈습니다.